감탄 두 예수 감탄 두 소만 가보 부모야 와미 부모야 와미 부모야 와미 부모야 와미 감탄 두 예호와 보 예수 부모야 감탄 두 소만 가보 부모야 와미 부모야 와미 부모야 와미 부모야 와미 시티 하느니야 소만 가보 부모야 와미 부모야 와미 그릴루모 부모야 와미 부모야 와미 그릴루모 Amen.